나를 부른 것 같아. I'll be ready for you, ready for you. 오늘도 난 꿈이라도 괜찮아. I'll be ready for you, ready for you. 내게로 와. 잔디 찬별 끝은 보이지 않아. 애썸 걸어봐도 제자리야. 매일 눈 감은 채로 그렸던 상상 속에 너로 날 보면 웃어준 미소가 예뻐. 영원히 닿고 싶던 지난 추억과 지금 내가 거짓말처럼 선명히 보여. 투명한 윈터힘 날 채우는 연기. 난 널 그리워 부를수록 더 가까이. 달콤해 난 원한 키스. 너와 있던 겨울 같이 내 가슴에 찾아봐도 나 혼자야. 다시 눈 감은 채로 결국은 환상 속에 널어 날 부른 그대의 입술이 예뻐. 한 번 더 듣고 싶어. 그것뿐이야 너뿐이야. 이제 태도 날 기억해줘. 투명한 윈터힐 날 채우는 온기. 난 널 그리워